존재. Do you want it? 맘은 알지만 뭐가 그리 급해. 시간은 많은데 더 알아가면 돼. 내 맘을 두드려줘 부드럽게. 넌 내 맞추고 웃어줘 그렇게. 솔직한 게 좋아. Show me 100% ooh. 조금씩 그렇게 템포를 맞춰서 천천히 걸어줘.